우리 한국 신자분들은 예, 다 이해하셨죠? 예, 대충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거 다 다시 하려니까 갑자기 제가 막막해지네요. 오늘 성소주의를 맞이해서 잘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그 제가 몽골에 와서 욕을 안 배웠어요. 욕을. 예, 욕을 안 배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몽골에 와서 욕을 안 배웠습니다. 욕을 왜냐하면 들으면 화나잖아요, 그죠? 욕을 들으면 우리 한국 신자분들은 어떻게 욕 좀 많이 배우셨나? 몽골 욕 좀 들으실 기회들이 많이 있으셨나 모르겠네요. 예. 저는 한국에 와서 욕을 그 한 단어 빼고 안 배웠습니다. 아까 계속 얘기한 거 그 한 단어 빼고는 안 배웠습니다. 예. 왜냐하면 들으면 화나잖아요. 화나면 싸움 나잖아요. 싸움 나면 추방 당하잖아요. 그런데 뜻을 모르면 그게 나한테 아무리 심한 욕이라고 하더라도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안 배운 거예요. 저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오나라 얘기가 왜 나왔냐면 그게 일본말로 방귀라면서요. 예. 지난번에 사유리가 그랬어요. 나와서 텔레비전에 나와서 오나라 그게 방귀라는 뜻인데 그래서 일본 사람한테는 이상하게 들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보다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부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누군가에게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거기에 우리 마음이 그 단어에 담겨져서 간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 거룩한 성소라는 것은 거룩한 이제 소명, 거룩한 소명이고 부르심이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거룩한 부르심 하면은 이 한글로 거룩한 부르심 하면 부르심이 거룩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리어진 거룩함이라고 얘기를 저는 다시 해석을 했습니다. 불리어진 거룩함이라는 얘기는 불리어진 그 존재가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거룩한 부르심은 예, 그 부르심 자체가 거룩한 거고 불리어진 거룩함은 그죠? 한글 그대로 하면 불리어진 대상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거룩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부르느냐 상관없어요. 일단 불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예. 근데 거룩한 부르심 하면은 부르심이 거룩한데 그거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에 따라서 거룩함을 가지고 있고 안 가지고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한글로 얘기하는데도 어려워요, 그죠? 예. 근데 불리어진 거룩함 하면은 이미 불려졌기 때문에 거룩해진 겁니다. 그래서 불리어진 거룩함 중에는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걸 이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죠. 불리어진 거룩함은 이렇게 사제 하느님을 위해서 더 봉사함으로써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완벽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렇게 불리어진 거룩함이 있고요.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면서 하느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불리어진 거룩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룩함은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사제 성소나 수도 성소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 봉사하고 하느님과의 친밀감을 보여줌으로 다른 이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더 완벽해지고 하느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렇게 불리어진 거룩함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느님이 거룩하시구나.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이들과 맺는 관계를 보고 사람들이 하느님은 거룩하시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그렇게 불려진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성소, 뭐 성소주일이니까 보통 오늘 수도사나 사제들을 위해서 더 많이 신경 쓰는 거는 사실이에요. 1년에 딱 한 번만 신경 쓰라고 그런 거예요. 오늘 다른 날은 신경 쓰지 말고. 그런 뜻인가요? 아니죠. 오늘 성소주일날 특별하게 더 신경을 쓰는데 이날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 우리는 이미 사제든 수사든 뭐 우리 신자분들 모두 다 이미 불리어진 거룩한 존재들이고 다만 그 거룩함을 어떤 형태로 드러내느냐입니다. 그래서 반성을 하죠. 아까 제가 수녀님들 일곱 분 숫자 세면서까지 얘기한 게 뭐냐, 우리는 우리 일곱 분의 수녀님들과 신부 두 명 우리는 하느님과 맺고 있는 친밀성, 하느님을 향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신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신자들이 더욱더 완벽하게 완전해지고 하느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우리 수녀님들과 우리 두 신부가 방금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불려진 존재들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이들을, 신자분들을 하느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닮아갈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신자분들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그 거룩함이 주변에 있는 나는 그에게, 부인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불리워진 존재로서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내가 그들에게 베푸는 나의 사랑을 다른 이들이 본 다음에 하느님이 거룩하시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또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질문의 시작점은 우리는 불려졌기 때문에 이미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려졌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거룩하고 거룩한 존재입니다. 이 독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하느님이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미 거룩하신 하느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들과 맺고 있는 관계가 하느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알고 살아가는지 모르고 살아가는지 그게 구분이 됩니다. 사제도 수도자도 병신도도 뭐 그런 상관없이 이미 거룩하게 불려졌고 다만 우리들은 하느님과 맺고 있는 관계성, 하느님을 향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신자분들이 더욱더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고 우리 신자분들은 내가 나에게 주어진 주변의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나의 사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느님은 거룩하시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반성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젊은이들이나 또 어린이들이나 혹은 자녀를 아직 가능성이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우리의 아이가 혹은 내가 하느님께 조금 더 봉사하도록 불려졌는데 이걸 내가 혹시 못 들은 척하고 있진 않은지 다른 소리랑 헷갈려서 듣진 않은지 한 번 더 이렇게 기도로서 그 목소리를 식별하고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갖는 그런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소주의를 기념해서.